푸른 밤 종현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곰돌이 푸가 물었다. 오늘?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닌데. 피글렛이 이상하다는 듯 대답하자 푸가 다시 말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날이야.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제보단 좀 괜찮으셨나요? 우리가 좀 더 어렸을 땐 하루의 평가라는 게 참 단순했습니다. 엄마한테 혼나지만 않으면, 선생님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그날 하루는 나름 괜찮은 하루가 됐는데, 지금은 뭔가 복잡해지고 평가 기준도 높아졌죠. 때론 제가 좋아하는 만화에도 인생의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날이야. 이 한마디로 오늘 하루 좀 더 특별하게 시작해볼까요? 2월 14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 밤입니다. 2월 14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스웨이드의 Beautiful Ones였습니다. 신나는데요? 라라라라 라라라. 금요일 마무리하는 주말의 시작이죠? 신나는 곡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오프닝에 곰돌이푸 이야기를 했는데 곰돌이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만화입니다. 제가 작가 누나한테 애니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누나들도 그렇게까지는 관심이 없으시다가 제가 이야기를 해서 찾아보시고는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곰돌이푸는 사실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라고. 여러분도 한번 찾아봐 보세요. 어렸을 때 봤던 애니메이션을 다시 한번 보면 어렸을 땐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풀을 보고 정말 제가 일요일 아침이었죠. 항상 일찍 일어나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푸와 또 티몬과 품바 이런 만화를 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려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느껴지네요. 산대에 관한 이야기였죠. 오늘이 무슨 날일까? 기쁜 날이야.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날입니다. 네, 오늘 2부 3부에서는요. 어디 이론가 훌쩍 떠나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코너죠. 롱 굿바이스 함께하는데요. 여행 작가 태현준 씨와 함께할 겁니다. 지난주엔 크로아티아로 여행을 떠났어요. 오늘은 어느 곳을 여행하게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신청곡 남기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 게시판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란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방송 중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8000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 참여해 주셔도 돼요. 저는 광고 듣고 음악이 머문 자리들로 돌아올게요. 음악이 머문 자리들. 파리에서 레제베를 타고 스위스로 향합니다. 제네바역에 도착한 시간은 벌써 늦은 시간. 다시 기차를 타고 목적지인 몽트루에르로 출발합니다. 몽트루에 도착해 주변을 살펴보니 어느새 해는 저물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거리로 나섭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는 스위스의 자랑거리 중 하나. 몽트레를 둘러싼 제네바우스의 황홀한 풍경을 바라보니 지난밤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제네바 호수의 끝자락, 위대한 가수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프레디 머큐리, 영국 밴드 퀸의 보컬리스트로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던 전설적인 뮤지션입니다. 살아생전 프레디 머큐리의 몽트루에 사랑은 각별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몽트루에 찾아서 휴식을 즐겼던 그는 몽트루라는 도시를 다음과 같이 찬양했습니다. 몽트루에는 모두를 위한 천국이 될 수 있는 곳. 프레디 머큐리의 동상 옆에서 사진을 찍고 그가 남긴 몽트루의 찬가를 들어봅니다. 퀸의 Heaven for Everyone. could be heaven. 퀸의 Heaven for Everyone 듣고 오셨습니다. 스위스 이야기죠. 몽트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몽트레는 재즈 페스티벌로 또 유명합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매년 현지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 이번 연도도 여전히 몽트레 재즈 페스티벌로 찾아뵐 것 같고요. 네, 스위스 저희 팀의 막내죠. 태민 군이 스위스에서 참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하고 와서 자랑을 많이 했었는데 스카이다이빙도 했고요. 그리고 홀대 없이 스키를 타고 처음 스키 타는 아이가 그 스위스 산내에서 혼자서 이렇게 스텝들과 촬영 스텝들과 내기를 했는데 심지어 2등 했다고 들었어요. 그냥 그 정도로 스위스에서는 재밌고 익사이팅한 스포츠도 많이 즐겨볼 수 있다고 하네요. 되게 이쁘죠? 산이랑 뭐 풍경들이. 태민군이 찍어온 사진을 봤을 때 저도 와, 이 정도로 그림 같다. 정말 한 폭의 그림 같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또 여행을 가는 것 같네요. 음악이 머문 자리들 몽트레로 다녀왔고요.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스페인에서 황선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월 초에 스페인 대학에 유학을 왔는데요. 스페인어를 좋아하고 외국 생활에 대한 기대가 커서 쉽게 적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네요. 강의가 끝난 후엔 집에 멍하니 있는 게 대부분의 일상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러고 있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여기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차게 학교 생활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죠. 그때 혼자 일기를 쓰면 마음이 정리된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며 초조해하던 일도 줄었고요. 그러면서 한국 생각도 나고 향수 때문에 라디오를 찾게 됩니다. 스페인에서는 푸른 밤이 오후 4시에 하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라 라디오 들으며 생각을 정리하기에 딱 좋습니다. 자주 찾아올 테니 오래도록 함께해 주세요. 신청곡은 박정현의 그렇게 하면 돼 입니다. 네, 스페인에서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황선희님, 타지에서 공부하시고 또 많은 경험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푸른 밤과 함께하면서 알차게 배우고 오시면 좋겠네요. 노래도 너무 좋네요. 제목이 그렇게 하면 돼. 지금처럼 황선희님이 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혼자 마음을 정리할 때 침대에 누워서 향초 키는 거 저 좋아요. 향초 켜고 불 다 끄고 암막 커튼 치고 낮인지 밤인지 모르게 그렇게 해놓고 향초 켜놓고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게 저의 방법인데 머리가 복잡할 땐 잠도 안 오고 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이 하나씩은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고양시 일산 서구에서 이정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아프리카 야생동물 사진전에 간 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목마 태우시고 전시관을 돌며 사진 속 야생동물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전시관을 나올 때 아버지를 졸라 작품집을 샀는데요. 한참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책장을 정리하는데 그 작품집을 발견했습니다. 많이 낡고 발에 있었죠. 저는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는데도요.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틈날 때마다 그 작품집을 꺼내 야생동물 사진을 보셨던 겁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의 꿈이 원래는 사진작가였다는 걸요. 아프리카에서 야생동물을 찍으며 자유롭게 살고 싶으셨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꿈을 가슴에 묻고 가족을 위해 사셨던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엔 제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카메라를 한 대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노래, 켈리 스윗의 We Are One 들어주세요. 아버지를 위해서 사진기를 선물하신다고. 정말 효녀네요, 효녀. 어릴 때 부모님과의 추억은 뭐랄까요? 다시 생각해보면 좋은 기억들이 뭐랄까요? 영화처럼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레코드점을 하셨었어요. 제 기억 속에는 많이 남아있진 않는데, 어머니가 뭐랄까요, 저를 업고 누나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레코드점에 오셔서 하루를 정말 바삐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진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어린 제가 어머니가 저를 엄청 일찍 낳으셔서, 저는 또 누나도 있으니까, 어머니는 한 25살, 6살 때 이미 레코드점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 어린 나이에 두 아이를 이렇게 키워내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었는데, 아버지를 위하여 카메라를 사셨던 이정현님의 사연을 들으니까 저도 어머니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전 CD를 하나 사갈까요? 어머니가 음악을 정말 좋아하시니까. 김건모 씨 음악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CD 한 장 사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현의 그렇게 하면 돼, 황선희님의 신청곡이죠. 듣고 돌아올게요.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다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있는 열림 닫힘 버튼이 손때로 달아지워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생각해보면 나도 버릇처럼 닫힘 버튼을 누르곤 한다. 일이 급해서라기보다 그냥 기다리기 싫기 때문이다. 식당을 가서도 마찬가지다. 주문한 음식이 왜 안 나오는지 재촉할 때는 배고파서라기보다 기다리기 싫어서라는 이유가 더 크다. 우리는 가끔 사람도 잘 기다려주지를 못한다. 일을 서툴게 하는 사람에겐 왜 더 능숙하게 하지 못하냐고 화를 내고 내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하면 설명하기 전에 원망부터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금방 지쳐서 포기해버리곤 한다. 무언가를,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그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봐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 참 멋진 일이다. it takes the rest of my life, baby, I will wait for you. If you think I'm fine, it just ain't true. I really need you in my life. No matter what I have to do, I'll wait for you. So what is your pride make you run and hide? Are you that afraid of me? But I know it's a lie, what you're keeping inside. That is not how you want it to be. It's the last thing I do, baby, I'll wait for you. Cause I don't know what else I can do. Don't tell me I ran out of time. If it takes the rest of my life, baby, I'll wait for you. If you think I'm fine, it just ain't true. 엘리엇 야민의 Wait For You 듣고 왔습니다. 참 거친 보컬을 가진 보컬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엘리엇 야민의 Wait For You 이 노래 연습했었어요. 연습하면서 처음엔 사실 전 섬세한 보컬을 좋아해서 이렇게 뭔가 툭툭 뱉는 허스키한 보이스의 보컬을 선호한 편은 아니었는데 이어폰을 듣고 들으니까, 이어폰을 꽂고 들으니까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그 섬세한 감정의 표현, 감성의 선들 느껴져서 아 역시 정말 보컬 선생님이 이 노래를 연습하라고 한 이유가 있었구나를 느꼈습니다. 노래 너무 잘하죠. 요즘엔 신보를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한번 집에 가서 찾아봐야겠습니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배지은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엘리언 야민의 Wait For You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광고 듣고 태연준 씨와 롱굿바이스로 돌아올게요. 시간이 있을 땐 돈이 없습니다. 여행 갈 돈이 있을 땐 시간이 없다고들 하죠. 근데 시간도 돈도 있을 땐 함께 갈 사람이 없다네요. 하지만 이 여행은 돈도 필요 없고 함께 할 분도 있습니다. 시간만 내주세요. 여행 작가 태연준 씨와 함께합니다. Long Goodbyes. 네, 함께 할 분은요. 그동안 여행 다닌 거리만큼 지혜의 나이테도 늘어난 분입니다. 여행 작가 태연준 씨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는 그 또 여행을 다니느라고 또 다녀오셨어요? 예, 정신없이 우리나라를 돌아다녔고요. 그랬군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예, 요번에 제가 동해안 쪽을 네. 이렇게 좀 촬영차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그 대게로 유명하죠. 야, 그 영덕. 영덕 대게죠. 예, 영덕과 울진. 네네. 또 강원도의 인제를 다녀왔는데 예. 지금 서울 분들은 아마 상상을 못하실 것 같아요. 거기 지금 네. 눈이 기가 막히게 내렸다고. 기가 막힌 정도가 너무 좀 과할 네. 정도로 많이 내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해주시고 또 예. 사연도 많이 받았는데요. 예. 얼마나 왔죠? 다녀오셨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다녔는데 제 허리까지 오는 곳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무릎까지 왔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제가 그 뭐 이렇게 좀 취재 협조 구할 게 있어가지고 네. 군청을 방문했는데 네네. 군청에 직원분들이 안 계세요. 아, 다 눈 치우러 나가셔가지고 치우러 나가셨구나.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눈이 쌓여 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겠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영덕대게도 맛있게 드시고 오셨나요? 예, 영덕대게 요새 그 작황이 안 좋다 그러나요? 그래서 네. 대게가 많이 안 잡혔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저도 게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게도 좋아하고. 그리고 인제에 또 황태가 되게 유명해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 황태 그 덕장에서 네. 지금 말리는 그 제철이 지금 그 작업 중이 그 진행 중이어가지고 굉장히 멋진 그 황태 말리는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그 직접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 어때요? 겨울 눈 속에 이렇게 황태들이 쭉 매달려 있는데 네. 재밌으면서도 굉장히 정감 넘치는 그런 모습이 펼쳐져요. 그랬군요. 네. 아, 저도 한번 꼭 가봐야겠습니다. 정말 많은 곳을 다녀오셨잖아요, 배현준 씨. 네. 이번 주에도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한 60개국 여행하셨다고 저번 주에 예. 말씀해주셨잖아요. 60개국을 다니셨는데 혹시 또 가보고 싶은 곳, 또 가보고 싶은 곳 말고요. 앞으로 새롭게 한번 찾아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새로운 곳. 보통 이게 여행을 좋아하다 보면 네. 좀 가기 힘든 곳을 한번 꼭 가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우리나라 얘기를 했지만 네. 제가 우리나라 진짜 안 가본 곳 없이 다 가봤다고 자부를 하는데 네. 울릉도하고 독도를 못 가봤어요. 아, 울릉도와 독도. 예, 뭐 독도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네. 독도를 한번 딱 찍고 와야지 아 이제 내가 드디어 우리나라에 안 가본 곳이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다녀오셔서 어땠는지 저한테도 꼭 얘기해 주세요. 너무 궁금하네요, 저도. 예, 여기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 한주 그냥 빠지고 다녀와도 되나요? 농담입니다. 아, 그건 안 돼요. 예, 농담입니다. 아유, 꼭 급하게 다녀오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네, 앞에서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시간도 돈도 있으면 같이 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녀본 입장에서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작가 누나들은 정말 심금을 울렸다 이런 예.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네.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다 갖춰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쉽지가 시간도 않죠. 이제 같이 가서. 근데 저는 여행할 때 용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과 돈과 용기를 다 갖춰야지만 갈 수 있는 게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네. 시간과 돈이 없을 땐 뭔가 그렇죠. 시간이 없을 때도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없는 시간을 내야 되고요. 또 예. 돈이 없을 때도 계획을 뭔가 더 알뜰하게 짜서 다녀올 수도 있고 여행은 정말 용기랑 직결되는 것 같네요. 이야기를 예. 들어보니까요.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같이 갈 사람도 필요하네요. 아, 혼자 다녀와도 좀 뭐랄까 예. 사색을 즐길 수 있고요.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네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딱 외롭네요. 아유,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태현준 씨랑 나중에 한번 같이 다녀와 보고 싶습니다. 네, 푸른밤 가족들이 태현준 씨에게 궁금한 게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질문 참 많이 주셨는데 1184님 친구와 대만 여행 갑니다. 친구랑 여행 가면 무조건 싸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친구랑 여행 다녀오면 숙소도 같이 써야 되고 서로 떨어져 있던 시간보다 같이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다 보니까 마찰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태현주 씨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뭐 여행 속설 중에 하나죠. 같이 가면 꼭 헤어져 온다. 아, 심지어 네. 연인들까지도 헤어져 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 그렇군요. 근데 여행도 이렇게 같이 가면은 분명히 그 둘 사이에 밀당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밀고 당기는 게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정말 밀당을 하는 게 네네네. 아니라 사람마다 이렇게 보고 싶은 게 다르고 또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한 장소에 있더라도 분명히 계속 그 다른 걸 보고 싶기 때문에 맞아요.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도 굉장히 좋거든요. 물론 이제 같이 갔지만 네. 같이 간 그 일정에서도 뭐 하루나 이틀 같은 이틀 정도는 아 나는 오늘 요거 보고 싶으니까 요것도 보러 갈 테니까 너는 요거를 보러 가라. 따로따로요. 예, 그래서 저녁에 만나서 다시 또 뭐 예, 그렇네요. 예,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면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네. 둘이 가서 따로따로 여행하고 다시 모여서 밥 먹으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죠. 예, 네. 무조건 함께 해야 된다고 강박이 오히려 좀 이렇게 화를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절을 잘 하시면서 좋은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태현준 씨. 6304님 60개나 넘는 나라를 다녔는데 말이 통하셨나요? 영어나 외국어를 잘하시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해외에서 가장 많이 쓴 언어가 당연히 영어이긴 한데 네. 저도 뭐 영어를 대단히 잘하는 편은 아니고요. 그냥 여행에 필요한 정도만. 예. 근데 제 생각에는요. 상당히 잘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60개국이나 넘는 나라. 많은 나라를 다니셨으니까 그만큼 또 뭐랄까 필요한 단어들을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가장 많이 쓰신 단어가 뭘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영어가 가장 많이 쓰이긴 하는데 네. 영어 단어에서 그냥 가벼운 인사나 약간 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네. 저만의 비법인데 그 가시는 나라마다 네. 그 나라 현지 언어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안녕하세요, 그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요 세 마디 정도는 네. 알고 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겠네요. 예. 저희도 사실 생각해 보면 외국인이 뭔가 도움을 청했을 때 한국말로 또 인사를 하면 그렇죠 달라지죠. 고맙잖아요. 예, 마음이 예. 좀 더 뭔가 따뜻해짐을 느끼고 예, 더 도와주고 싶고 네 맞아요.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예. 7811님 여자 혼자 여행 가는 건 많이 위험할까요? 안전을 위해 이것만을 지켜라 알려주신다면. 네, 안전을 위한 당부를 부탁드렸는데. 아, 여자분 혼자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사실 여행을 하다 보면은 여자분 혼자 배낭여행을 하시는 분이 훨씬 많아요, 남자분보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그 여자분들이 여행에 대한 그런 좀 관심도가 더 높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랄까, 남자분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시면은 네. 그 일을 못 놓으시더라고요. 아, 그럴 수 그러니까 일에 있어요. 대한 부담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뭐, 네. 예, 이렇게 못 다니시는데. 근데 여자 혼자 이제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네. 다들 씩씩하세요. 그렇죠. 여행 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는 그런 네. 이렇게 숨는다 그러죠. 네. 뭔가 이렇게 두려워서 계속 숨다 보면은 그 정상적인 여행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이렇게 경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쫙 피시고 정말 당당하게 다니시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네. 뭐 좀 으슥한 골목이나 예, 너무 늦은 밤 시간은 조금 피하시는 편이 좋겠죠. 또 여자분이시니까. 맞아요. 예. 길도 좀 어두워지면은 낮과는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어둡기 전에 일찍 다니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행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봤습니다. 아, 역시 태원준 씨의 노련한 해답으로 많은 걸 또 알아가네요. 오늘 여행 떠나봐야 되잖아요. 오늘의 네. 여행지 어디일까요? 예, 오늘의 여행지는 신비스러운 매력을 가진 나라 네. 모로코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모로코. 네. 모로코 여행지로 고르신 이유 궁금한데요. 예, 모로코가 굉장히 숨은 매력이 많은 나라인데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네. 또 굉장히 그 다양한 문화하고 역사가 이렇게 혼재된 굉장히 흥미로운 도시라서 그렇군요. 예, 여행지로 굉장히 좋은 예, 꼭 좋은 곳이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모로코 여행 떠나기 전에 태현준 씨의 추천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노래죠? 네, 에릭 허친슨이라는 가수고요. 네. 예, Okay, It's Alright With Me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를 고르신 이유? 예, 제가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상황에 네. 좀 이렇게 맞는 제목의 노래를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뭐 가령 이제 출발할 때는 김동률 씨의 출발을 듣는다거나 이런 네. 식인데 이때 제가 그 모로코를 갈 때 좀 약간 불확실한 상황에서 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방문할 예정이 아니었고 네네. 예, 갑작스럽게 가게 됐는데 좀 잘 모르는 불안하셨군요. 저도 잘 모르는 나였기 때문에 뭐 잘 되겠지 하면서 제가 듣던 노래입니다. 제목이 Okay, It's Alright With Me. 예. 정말 괜찮아질 것 같네요. 예, 다 괜찮다는. 네, 그럼 태현주 씨가 골라오신 에릭 허치슨의 Okay, It's Alright With Me 듣고 올게요. Okay, It's Alright With Me. Some things are just meant to be. It never comes easily. And when it does, I'm already gone. I'm practically never still. More likely to move until I end up alone at will. My life continues itching along. When Bernadette comes, I get lost on her time. She's my sugar sweet, and she's always gonna be. And when I return to her arms and her eyes, it might not be the same, but it's 에릭 허치슨의 OK, It's Alright With Me 듣고 오셨습니다. 네, 지금은 태현준 씨와 함께 롱굿바이스 하고 있어요. 태현준 씨, 모로코 네. 소개하고 있잖아요. 네. 갑자기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예. 왜 또 언제 가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거 2년 전에 갔다 왔고요. 그 어머니랑 제가 여행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같이 어머니랑 모시고 갔었고요. 왜 여기 제가 불확실하게 갔냐면은 네. 제가 사실 그 이집트 여행 중이었는데 이집트요? 예, 이집트에서 이제 육로로 네. 위쪽으로 이제 요르단이라는 나라랑 뭐 시리아라는 네. 나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쳐서 터키를 갈 예정이었는데 예. 시리아가 내전에 그렇죠, 좀, 그렇죠. 예, 지금까지도 좀 위험했던, 아픔을 겪고 있어요. 네. 가지고 국경에 막히는 바람에 예, 여러 가지 차선책을 하다가 비행기 티켓을 알아봤는데 터키까지 직항은 너무 비쌌고 네. 이 모로코를 들렀다 가면 좀 저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모로코 여행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로코를 저도 새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와, 여행 중에 또 새로운 여행지를 발견하게 되신 거군요. 네. 아, 이런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이라는 건. 예,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계속 다니다 보면 새로운 곳을 그 발견할 때의 즐거움이 야, 그게 대단합니다. 야, 엄청난 매력을 느끼신 것 같아요. 예. 모로코라는 나라에서. 그래서 또 오늘 소개해 주려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모로코가 그... 네. 그 아프리카 대륙에 있고요. 그 네. 아프리카 대륙 그 가장 북서쪽에 있어요. 네, 북서쪽. 그러니까 예, 정사각형으로 따지면은 그 오른쪽 윗꼭지점이라고 할까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유럽이랑도 맞닿아 있고, 예, 지리적으로 참 예 특이한 나라입니다. 네. 얘기를 노래 나간 동안 여쭤봤는데 네. 뭔가 되게 많은 역사를 지닌 나라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하면 네. 사막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 모로코에는 사막도 있고 네. 또 굉장히 특이하게 그 중동 국가들처럼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네, 네. 게다가 또 그 프랑스하고 네. 스페인의 지배를 잠깐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유럽 문화도 이렇게 혼재되어 있거든요. 이야, 그러면은 모로코라는 나라에 가면은 정말 많은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즐거운 그런 네. 향기를 느끼게 합니다. 그렇군요. 아프리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요. 엄청나게 더울 것 같은데 날씨는 어때요? 아, 덥긴 덥습니다. 단언컨대 덥고요. 네. 아, 지금 얼마나 더울까요? 예, 지금 같은 경우 또 거기도 겨울인데 네. 지금도 20도가 넘고요. 우와. 그리고 제가 방문했을 그 9월쯤이었나요? 네. 그때 제가 50도가 넘었어요. 50도가 넘었어요? 예, 상상이 안 되시죠. 야, 그 정도면은 야,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덥군요. 예, 작년에 제가 그 울산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뭐 60년 만에 더위해가지고 네. 폭염 경보가 40도였거든요. 와. 근데 50도를 넘는 더위니까 거의 와. 살인적인 더위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그 한여름은 피해서 가시는 게 더 좋겠죠. 네. 그렇겠네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근데 안타깝게 아직까지는 네. 우리나라에서 직항은 아직 없어요. 직항은 없군요. 예. 그래서 태현준 씨도 다른 곳에서 이렇게 거쳐서 우연히 예, 발견한 보통 곳이시라고요? 이제 유럽을 거쳐서 가는 방법이 가장 쉽고 또 비자가 필요가 없어요. 90일 동안. 그러니까 쉽게 예, 입국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90일 정도는 여행을 위해서 쉽게 또 다녀올 수 있다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곡 들을까요? 예, 이번에 펀의 We Are Young이라는 곡을 We Are Young 싶습니다. 네, 펀의 We Are Young 듣고 예. 오겠습니다. 이 곡 왜 고르셨는지 예, 제가 2년 전에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 당시에 이 노래가 가장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모로코를 방문했을 때도 네. 골목마다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와, 그 당시에 네. 또 세계를 강타했던 음악. 예. 그래서 모로코에서 많이 들었던 음악이라고 하시는 거군요. 네. 와, 노래 듣고 와서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Fun의 We Are Young 들을게요. higher than the Empire State. My lover, she's waiting for me just across the bar. My seat's been taken by some sunglasses asking about a scar. And I know I gave it to you months ago. I know you're trying to forget, but between the drinks and subtle things, the holes in my apologies, you know, I'm trying hard to take it back. So if by the time the bar closes and you feel like falling down, I'll carry you home tonight.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여행작가 태현준 씨와 함께 롱 굿바이스 이어갈게요. 모로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네. 야, 모로코에서 가장 먼저 여행갈 도시는 어딜까요? 예, 그 카사블랑카라는 도시로 한번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숙한 이름이죠? 카사블랑카. 예. 카사블랑카가 근데 아마 그 모로코에 있는 네. 도시인지는 많이들 모르셨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몰랐어요. 예. 그 또 그 카사블랑카라는 42년에 나왔었죠. 네. 1942년에 세계의 여인 그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는 네, 네, 아름다운 네, 네. 그 여인이 나왔던 아름다운 여인. 예. 그분이 나왔던 영화인데 바로 여기서 이 카사블랑카를 배경으로 네. 찍은 영화입니다. 또 카사블랑카 어떤 곳일까요? 카사블랑카는 일단 그 모로코 제1의 도시고요. 수도인가요? 예, 수도죠? 수도가 근데 아니에요. 수도가 아니에요? 예,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카사블랑카를 갈 때까지도 네. 카사블랑카가 수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수도는 따로 있고요. 네. 예, 제1의 도시이자 또 제1의 항구이고 네. 그 아프리카 북서부에서는 거의 최대의 도시라고. 그렇군요.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카사블랑카. 카사블랑카 전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예, 뭔가 되게 로맨틱한 네. 그런 기운이. 뭔가 입안에서 뭔가 이렇게 달콤하게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블랑카에서요. 카사블랑카. 예. 이런 발음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각각 나라마다 좀 도시 이름을 짓는 발음들이 예. 다르니까. 카사블랑카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곳은 어딜까요? 예, 카사블랑카에서 가장 추천하고 드리고 싶은 곳은 네. 그 핫산 2세 모스크라는 곳인데요. 핫산 2세 모스크. 예,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이 얼마나 특이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는데 네. 그 꾸란이라 그러죠. 그 이슬람 네. 경전이요. 꾸란, 네. 예, 그 꾸란에서 그 신의 옥좌는 네. 물 위에 지어져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대요. 네, 네. 그래서 그 문구를 따다가 대서양 거의 한가운데 이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바다 가운데 지은 건 아닌데, 네네네. 그 가장 가까이, 바다 가까이 지을 수 있는 터를 잡고, 이야. 그 위에 그 모스크를 세웠는데, 그 규모가, 네. 첨탄만 뭐, 100m가 훨씬 넘고요. 이야. 세계에서 거의 세 손가락, 규모로 따지면, 네.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모스크래요. 대단한데요? 예, 일단 보기만 해도 압도적이기도 하고요. 또 멀리서 보면은, 네. 정말 그, 대서양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거대한 예, 성전이 떠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야 정말 신기할 예. 것 같은데 뭐랄까요? 이슬람권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뭔가 이미지가 저는 제 머릿속에 이슬람권의 이미지는요 뭐랄까 조금은 여행하기 어렵고 또 뭐 네. 뭐랄까 외국인들이 접하기 힘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일단 언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랍권을 여행하면서 또 네. 이제 여기는 이제 아랍권인데 아랍권을 네. 그 언어가 어렵다는 게 네. 일단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글들이요. 예, 그리고 영어 표기가 병행 표기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예, 그 언어가 굉장히 힘들고 또 그 숫자 자체도 네. 완전 달라요. 저희가 쓴 그래요? 예,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그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데 아라비아 숫자. 정작 아랍에서는 그 숫자가 안 쓰이고 가령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0이라고 쓰는 그 동그라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현지에서 5예요, 5.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랍권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하다못해 대한... 0부터 9까지는 알고 가셔야지. 그러니까 막 가격을 더 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예. 그런 게 또 있겠네요. 예. 사실 아랍권이라고 하면 금지된 게 좀 있을까요? 예, 일단 술이 네. 예,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술은... 관광객들도 술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요? 그리고 또 돼지고기도 네. 여기서 먹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소세지에 맥주 이런 건 꿈도 못 꾸고요. 그렇네요. 소세지에 맥주는 예. 그 나라에서는 잡혀가는 그렇군요. 예. 아 카사블랑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태현주 씨가 알고 있는 카사블랑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매력이 있겠지만 제가 찾아낸 또 네. 아주 소박한 매력은 네. 그 모로코 각 도시마다 메디나라고 불리는 곳이 메디나. 있거든요. 네. 그 메디나가 굳이 이제 우리말로 풀어보자면 구시가지 정도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그런 막 집들이 있고 네, 그런 네, 골목이 네, 있던 네. 것들을 그 모로코에서 하나도 그 뭐 우리말로 재개발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도시에 거의 다. 그러면은 되게 볼 것들이 많겠어요. 옛, 네. 옛 뭐랄까요. 뭐 건축물들도 보기 쉬울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그 카사블랑카 안에도 그 메디나라고 불리는 그런 지구가 네. 있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들어가시면 굉장히 서민적인 네네. 그런 매력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애기들 막 공차고 이야. 또 아주머니들 빨래하시고. CF에서 보던 장면이네요. 뭔가 외국 아이들이 이렇게 공차고 놀고 예. 빨래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모로코에서 그 아저씨들이라 그럴까요? 그 할아버지들? 네네네. 기호품으로 물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세요. 물담배요? 네, 물담배가 이제 이렇게 뻐끔뻐끔해서 정말 이렇게 네네. 연기까지 나는데 그 모습을 그 메디나에서 정말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 모습이 굉장히 이국적이다 할까요? 이색적인 모습으로 보여가지고. 아주 물담배 정말 이국적인 것 같아요. 뭔가 예. 비주얼도 그렇고요. 예. 저는 친구 따라서 뭐 이태원에서 어떻게 한번 경험해 봤는데. 예. 어떻게 했었어요? 저는. 예. 힘들었어요. 아, 그런가? 힘들었어요. 여기, 힘들었어요. 예, 모로코에서는 그 물담배에 맛이 있어요, 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딸기 맛, 막 네. 박하 맛 이런 식으로. 그게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보글보글보글 소리도 나고. 예. 네,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한국 분들은 많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독특한 문화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네. 카사블랑카를 여행하다가, 뭐, 메디나를 또 얘기해주셨는데, 또 다른 가볼 만한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 아까 제가 그 카사블랑카가 그 수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카사블랑카에서 한 두세 시간이면은 그 라바트라는 도시를 갈 수 있어요. 라바트요? 예. 요 라바트가 바로 예. 모로코의 수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요 아무래도 이제 수도이기 때문에 그 아직 이 모로코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왕궁도 가보실 수 있고, 그리고 가장 특이한 게 그 하산탑이라는 그런 탑인데, 이게 뭐냐면은 한 800년 전에 네. 만수르 왕이라는 그 왕이 만수르 왕. 예. 만수르. 예,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 모스크를 짓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왕이 그 완성이 되기 전에 세상을 뜬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그 건축이 딱 멈춘 거예요. 아, 왕이 예. 왕이 뭐 세상을 떠서 그 계획 자체가 좀 예, 무산이 되면서 했는데 그 800년 뒤에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와. 짓다만 그 탑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짓다 말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높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고 또 그 주변에 그 300개가 넘는 그 석주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돌기둥 같은 게. 네, 네. 그게 이제 의미가 뭐 365일 매일 다른 것을 보자 이런 의미인데. 네. 그래가지고 막 짓다만 탑이랑 그 300 몇십 개의 그런 막 돌기둥들이 네. 있는데 그게 굉장히 볼만해가지고. 묘할 것 같아요. 예. 뭔가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 시간 여행을 네. 떠나서, 옛날. 만수르왕, 네. 만수르왕 시대로 돌아가서 시간을 멈추고 뭐 이렇게 보는 기분이 들 것 같은데, 야, 꼭 가보고 싶습니다. 뭐 카사블랑카와 라바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기서 노래 듣고 얘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태현준 씨, 네. 한 곡 더 추천해 주시겠어요? 예, 저 이번에는 카사비앙의 네. Fire라는 곡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카사비앙의 파이어. 이 노래는 예. 어떤 사연이 있죠? 제가 이제 또 다음에 소개시켜드린 또 그 여행지가 굉장히 열정이 넘치고 네네. 불같이 타오르는 도시인데 네. 예, 그 도시에 제가 딱 도착했을 때 딱 문득 예, 생각이 났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네, 그럼 카사비앙의 파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카사비안의 파이어 듣고 오셨고요. 롱굿바이스 태현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모로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좀 독특한 경험을 해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카우치 예. 서핑을 하셨다는데 카우치 서핑이 정확히 뭐죠? 예,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기도 할 텐데 네네. 이 카우치 서핑이란 게 그 카우치가 소파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리고 서핑이 그 우리 왜 인터넷 서핑한다 그러죠? 그 파도 타기처럼. 네. 가지고 말 그대로 그 소파를 파도 타기처럼 이렇게 타면서 그러니까 남의 집 소파를 빌려서 여행을 이제 하는 거죠. 재밌는 표현이네요. 예. 그래 가지고 네. 그 카우치 서핑을 이제 신청을 하면은 네.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그 이게 시작은 그 배낭여행을 좋아하는 그 친구들이 네. 커뮤니티 비영리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네네.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집을 공유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기본적으로 그 현지인의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현지 그 음식을 먹으면서 네. 또 그 친구들과 이제 현지 이야기를 하고 오. 예, 현지 역사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정말 그 나라를 그대로 이제 여행할 수 있는 그 나라 현지인 집에서 그쵸. 뭔가 그 나라 현지의 소파에서 네. 잠을 자며 예. 숙박을 해결하면서 그 친구들과 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현지 친구들이 많이 생기셨겠어요? 예, 저는 이제 카우치서핑으로 또 많이 돌아봐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생겼고 또 근데 요새는 조금 네. 이제 이게 약간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 숙박 예. 위험의 부담도 있고요. 예, 위험은 뭐 다들 이제 좀 개방적인 친구들이라 괜찮은데, 네네. 그러니까 무료 숙박 개념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돌아서고 있는데 사실 그 친구들이랑 이제 네. 만나다 보면은 그 친구들도 단순히 이렇게 뭐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네. 초대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싶고. 나누고 내가 여행을 못 가지만. 여행하는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여행하는 느낌을 받고 싶고 도움도 주면서 예. 대리만족도 느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네. 이제 밥을 먹으러 가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다 보면은 오히려 숙박비보다 더 들기도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히 이렇게 돈을 아끼고자 이렇게 한다라기보다 예 마음 먹으신들 보신 분들보다는 좀 더 현지 친밀적인 여행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더 추천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모로코 현지 분들이 네. 해주는 집밥을 드신 거잖아요. 아, 그럼요. 정말 경험하기 힘든 좋은 경험인 것 같은데 예. 모로코 음식은 어땠어요? 모로코 음식 우리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좀 이제 한계가 있긴 하는데 네, 제가 꼭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이 모로코의 가장 대표적인 그 음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예, 따진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따진이요? 예, 따진이란 게 이게 음식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그 네. 그 음식을 담는 그 접시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릇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이게 굉장히 약간 팽이 같다 그럴까요? 팽이요? 예, 예. 팽이 모양 같은 그런 그 용기에 네. 뭐 닭고기나 뭐 소고기 같은 거를 이제 넣고 네. 그 위에 감자하고 콩, 뭐 당근 이런 거를 하고 또 그 특유의 향신료가 들어가긴 해요. 그래요? 그거를 이제 들어간 다음에 그 용기에 굉장히 그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이제 쪄서 이제 먹는 음식인데, 예, 약간, 예, 닭 같은 경우는 닭볶음탕의 느낌도 있고요. 굉장히 연해가지고 입에 잘 맞아요. 먹어보고 싶네요. 이 따진이라는 음식, 네. 그 그릇의 이름인데, 저는 꼭 인터넷에서 찾아봐서 예. 먹어봐야겠습니다. 이름도 쉽죠? 따진? 이거 외우기 쉬울 것 같은데요, 따진. 예. 그리고 이제 또, 꾸스꾸스라는 또 음식이 꾸스꾸스요. 있어요. 꾸스꾸스요. 예, 그 꾸스꾸스. 이름 되게 귀엽네요. 꾸스꾸스. 네, 요것도 이제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인데, 네. 그 꾸스꾸스가 이게 굉장히 작은 밀이에요, 밀. 밀이요? 밀을 이렇게 반죽을 어떻게 했는지 저도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네. 우리나라 좁쌀만큼 작아요. 그 좁쌀만큼 작은 그 곡식, 그 밀을 이제 바닥에 깔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진이랑 비슷한데, 그 위에 이제 생선을 얹는다던가, 고기하고 이제 야채를 이제 얹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같이 이제 끓여서 먹는 음식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빵이랑 같이 먹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그 분들의 입맛에 굉장히 잘 맞는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카사블랑카의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도시 어디가 좋을까요? 그 다음은 이제 모로코에서 네. 가장 예, 네.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긴 합니다. 마라케시라는 도시입니다. 마라케시. 예, 마라케시. 마라케시는 어떤 곳이죠? 예, 마라케시는 제가 관광객이 많이 몰린다고 했는데 네. 그만큼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요. 그 도시 자체가 내뿜는 열기가 일단 굉장히 뜨겁고요. 또 그 천년의 그 역사를 간직한 그 메디나 네. 성곽이 있어요. 네네. 네. 그 성곽 안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시장이 이곳저곳 이제 들어서 있는데 그 시장을 돌아다니는 그것만 해도 너무 즐겁고요. 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예. 뭐 이국적인 시장의 풍경을 보면서. 네. 그리고 또 워낙 많은 분들이 여기서 삶을 영역이 계세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정말 끌어오르는 용광로처럼 계속해서 막 열정이 뿜어져 나오고 또 가장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네. 지마 엘프나 광장이라고 네. 그 중심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이 이제 해가 지면은 네. 어마어마하게 큰 야시장이 형성이 돼요. 와, 시장이요? 예. 근데 그 야시장이 먹거리 시장이에요. 오로지 먹는 것만 팔아요. 야시장은 역시 먹거리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따진이라든지 네. 쿠스쿠스도 팔고 또 각종 그 관광객들을 위한 뭐 꼬치 요리라든가 네.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햄버거 이런 것도 같이 팔거든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 지마 엘프나 광장에서 밤에 예, 그 음식 먹으면서? 탐험을 하는 게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시장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네. 어때요? 한국과는 많이 다른가요?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동대문도 있고요. 남대문도 네. 있고요. 저는 사실 동대문을 정말 많이 갔었거든요. 옷사시러. 옷사시러. 제가 학교 다닐 때 동대문에서 네. 살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동대문의 지리는 제가 아주 빠삭합니다. 아. 혹시 동대문 여행 가실 일이 있으면 제가 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전 동대문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포장마차인가요? 그런 네. 것도 정말 많이 가서 친구들하고 어묵도 먹고 그랬었는데 그런 분위기인가요? 네, 굉장히 서민적인 분위기예요. 그렇구나. 이제 근데 한 가지 제가 조심할 점이 있어요. 네. 여기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바가지가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네. 어느 곳이나 좀 그럼 조심해야 될 점은 예. 있으니까. 바가지의 그 수준이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좀 악명이 높거든요. 이 마라케시라는 곳이. 어느 정도죠? 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가령 그 시장에 이렇게 막 뱀 이렇게 춤추는 그 코브라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제가 한번 그게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네. 그 나라 이제 그 화폐 단위가 디르함인데 디람 예 400디르함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진 한 번에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5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5만 원이냐 말도 안 되냐고 이제 막 도망을 쳤고 네. 또 이제 그 지마 엘프나 광장에서 네. 이제 야식을 또 사 먹는데 이게 관광객이란 건 이제 이용해가지고 다 따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따진을 시켰는데 네. 뭐 종지에 담긴 소스값 뭐 반찬으로 나온 뭐 따로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관광객들이 많은 곳에든 피할 수 없는 것죠. 이기도 하죠. 어느 정도는 그 초반에 협상을 잘 해주셔가지고 지인이 있으면은 더 네. 뭔가 편하게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애누리 방법은 없나요? 한국에서는 뭐 애누리가 다 해주시는데 예, 이야기를 잘 나누면 그 나라 말로 뭐 깎아주세요 몰라서 그냥 계속 디스카운트를 외쳤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네, 마라카시에서 사하라도 사하라 사막이죠. 네. 탐험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마라케시에서 그 메르주가라는 그 사막이 있거든요. 메르주가. 예, 메르주가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은 사하라 투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마라케시에서 네. 그 투어 그 여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거기서 투어를 많이 신청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하라 투어를 하는데 보통 이제 2박 3일 네. 그 정도 코스로 많이 하시는데 예, 거의 이제 2박 3일 동안 사막을 누비면서 가장 특이한 건 낙타를 타고 움직여요. 낙타요? 예. 낙타가 생각보다 정말 크더라고요. 예, 낙타를 타고 움직이고 또 낙타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현지 분들 말은 잘 듣는데 이렇게 그렇죠. 낯선 사람이니까 낙타들도 많이 당황을 하기도 할 거예요. 예, 올라타고 그러면은 이게 길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침을 뱉을 때도 있어요. 아, 기분 나쁘면 낙타는 침을 뱉나요?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저는 이제 침을 뱉어서 맞는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오, 정말요? 그러니까 앞에 드시지 마시고요. 아, 앞에 얼굴 쪽으로 다가가지 않는 편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낙타를 타면서 그 네. 사막을 누비는 어땠어요, 사막?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메르주가에서 사막을 방문한 건 아니었고 이집트 쪽을 통해서 이제 그 사하라 사막을 여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정말 정말 모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평선이 눈앞으로 쫙 펼쳐지는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멋있었어요. 마치 그 사막이 꼭 땅콩크림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위에 그렇겠다. 파란 하늘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 지평선을 보는 게 전 너무 행복했던 게 제가 이렇게 도시에 살거나 또 이렇게 대부분의 도시를 여행하다 보면은 지평선을 네.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멀리 이렇게 뭔가 풍경을 다 볼 수 없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지평선이 보인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저 멀리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보여요. 저 멀리서 구름이 막 몰려온다던가, 막 해가 저 멀리 진다던가, 뭐 사막이라서 비는 안 오겠지만, 만약에 네. 비가 와, 저쪽에 온다면 그것도 보일 정도로 너무 구름에,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예, 예. 저 멀리 구름이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들이 보여요. 얼마나 덥죠? 사막. 얘기하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사막 하면은 이렇게 오아시스나 뭐 신기루나 이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예, 많이 덥긴 덥죠.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그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오, 그래가지고 일교차. 낮에는 당연히 덥죠. 낮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50도까지 타오르는데 네. 저녁에는 심한 경우는 영하로도 떨어진대요. 아, 정말요? 그래가지고 요거 투어를 하실 때는 그 사막을 가실 때는 너무 덥다고 뭐 긴팔 같은 거 안 챙겨가지 마시고 반드시 가벼운 바람막이 잠바 네. 같은 거 하나는 가져가셔야지 이게 살 타는 거에 방지하는 데도 좋고 또 저녁에 이렇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 좋습니다. 맞아요. 모래밖에 없으니까요. 네. 나를 그늘로 뭔가 막아줄 네. 그런 것도 준비해가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을 또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노래 들을까요, 태현준 씨? 네, 이번에는 그 제임스 블런트의 네. 예, Stay the Night이라는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는? 예, 제가 사실 마라켓은 아니었고 네. 그 페스라는 도시에서 네. 클럽을 갔었는데 친구들하고 오. 현지 친구들하고 그 클럽에서 네네. 이 노래가 그 울려 퍼지는데 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클럽 예.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예. 그 나라의 클럽을 한 번씩 가보고 네. 싶어하죠. 네. 클럽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나눠보고요. 제임스 블란트의 Stay the Night 듣고 오겠습니다. 제임스 블런트의 Stay the Night 들으셨습니다. 태현주 씨와 롱굿바이스 모로코 여행을 하고 있죠? 클럽에서 이 음악 들으셨다고 하는데 네. 어때요? 클럽? 모로코의 클럽? 우리나라랑 비슷하고 비슷한데 네. 술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클럽 얘기 예.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또 다른 곳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예, 요번에 탕해로 넘어갈 건데요. 그 네. 탕해는 뭐, 왜 유명하냐면은 저도 요것 때문에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 본 얼티메이텀이라는 네, 그 첩보 영화 있잖아요. 본 시리즈. 그 거기서 정말 그 영화사의 기념비적인 추격전이 하나 나와요. 그렇죠. 그 아, 남자들의 어느, 로망이죠. 예, 어느 그 도시에 그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 지붕 사이를 오가면서 추격전이 네네네. 펼쳐지는데 거기가 바로 탕해래요. 그곳이 촬영지가 탕해르군요. 예. 어떤 풍경을 갖고 있어요? 예, 탕해는 이제 전형적인 휴양 도시고요. 그 모로코에서도 가장 북부에 위치한 그 네. 항구 도시라서 네. 스페인하고 한 40분밖에 안 걸려요. 배로. 스페인하고요. 예, 그 지브롤터 해협으로 이제 이어져 있는데 그 가깝구나. 예, 스페인에 있는 그 타리파라는 항구가 있는데 네. 그 항구에서 채 40분도 안 걸린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휴양 도시라고. 예, 그래가지고 유럽 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탕해로 휴양을 오시고요. 네. 또 지중해가 펼쳐지는데 되게 특이한 게 또 서쪽으로는 대서양이 열려요. 그렇죠. 지중해하고 그 대서양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에 네네네네. 이제 그 등대가 하나 딱 서 있는데 네. 그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겠네요. 엽서 같은. 예, 그런 풍경이 있습니다. 탕해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휴양 도시이기 때문에 네. 정말 이렇게 느긋하게 즐기시면 되는데 거기 90년 된 카페가 하나 있어요, 카페가. 네. 그 카페 이름이 하파라는 카페인데 하파.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가기가 힘드실 텐데 네. 사실 그 모로코가 대중교통이 이렇게 잘 되어 있진 않아요. 보통 이제 택시를 타고 많이 네. 이용을 하는데 택시비가 뭐 기본료가 1,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오, 많이 예 웬만한 편이네요. 거리는 한 3,000원 안에서 흥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택시를 이용하셔서 예 카페 하파에 가자고 하시면 아마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시면은 아까 말했던 그 바다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언덕 위에 이제 네.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거기서 이제 가장 그 특이한 음료가 바로 민트티예요. 그래서 이제 박하향이 나는 이제 민트티를 즐기면서 그 지중해를 바라보시면은 이게 민트티가 이제 눈으로 들어가는지 네, 바다가 내가, 목으로 넘어가는지 내가 뭔가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겠네요. 예. 아 그리고 아까 클럽에 가셨다던 패스는 어떤 도시죠? 패스는 이제 제가 클럽 이제 말을 했지만 사실은 네. 여기 이제 패스가 굉장히 고도예요. 그러니까 옛 그 모로코의 옛 수도였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주 같은 그런 역사 도시랄까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1,000년이 넘는 그 세월을 네. 고대로 간직한 도시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1,000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연 발생적으로 그 골목길이 형성이 됐는데 네. 이 골목길의 숫자가 몇 개인지 몇 개일까요?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예. 150개요. 무려 그의 거의 100배는 되나요? 한 만 개가 넘는 골목길이 형성이 돼 있어요. 정말 크겠네요, 그러면.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메디나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골목들이 있어서 그 골목을 탐험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여행을 즐기실 수 있고요. 그렇군요. 이 염색이 되게 유명하다는 예,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탕해 죄송합니다. 패스를 네. 이제 대표하는 곳이자 또 이곳이 모로코를 대표하는 곳이기도 해요. 거의 탄넬이라는 그 염색 공장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무두질이라 그러죠. 그 무두질이 이제 그 동물들의 원피를 이용해서 이제 가죽을 얻어내는 네, 과정인데 네. 그 탄넬에서 요게 이제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요. 모든 작업들이요. 예. 그래서 거기를 이제 방문하시면은 그러니까 벌집처럼 뚫린 이제 구멍이 수백 네. 개가 있는데 네. 그 안에 이제 사람 그 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그 염료를 다 채취를 하세요. 와.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뭐랄까 그 과정이 네. 그냥 염료 같은 걸 뽑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독해요. 힘들죠. 독한데 거기 직접 뛰어져셔서 직접 하는 모습들 하시고 또 이거를 천연 그 염료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동물의 이제 배설물로 보통 이제 많이 네네네. 이걸 해내기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이제 좀 지독한 편이에요. 근데 그걸 참아내시고 네. 예, 다 이제 하고 계시고 보통 관광객들은 거길 방문하면은 그 박하 네. 향이 나는 그 민트 잎을 줘요. 그러니까 입에 물고 있거나 아니면 예, 코에 대라고 너무 이제 심각하니까. 정말 저 지금 사진을 찾아서 보고 있는데 네. 너무 독특하네요. 와, 염색을 색깔이 너무 이쁘게 또렷한데요? 예, 그러니까 벌집처럼 네. 이렇게 막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마다 네. 색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정말 굉장히 컬러풀하죠. 근데 그 안에서 많은 그 인부들이 네.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장관이겠네요. 예, 장관입니다. 야, 이렇게 염색을 염색이 유명한 패스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파레트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 모로코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오늘 롱굿바이스 역시 태현준 씨 최고입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한겨울인데 뜨거운 아프리카에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네. 근데 아쉽게도 이제 맞춰야 할 시간. 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네. 네. 마지막으로 모로코는 어떤 분들에게 꼭 가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고 네네. 또 우리가 아직 접하지 못한 굉장히 신비한 매력이 가득한 나라예요. 또 신기한 장면도 많이 펼쳐지고 네. 또 많이들 유럽은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 그 스페인에서 4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요 모로코도 네. 한번 탐험을 해보듯 새로 발견하는 그런 즐거움을 느껴보셨습니까? 얘기 들어보니까요, 너무 많은 문화가 또 복합적으로 네. 있는 곳이어서 다녀왔을 때 여러 나라를 네. 다녀온 기분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바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롱굿바이스 함께한 태현주 씨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저랑 여행 떠나시면 네. 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저는 노래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신가영의 니가 좋아 들을게요. 비슷 푸른밤 문화 선물 알려드릴게요. 사무선 버터플라이와 벨기에 스타 뮤지션 CON의 합동 공연에 초대합니다. CON 사무선 버터플라이 콘서트 2월 22일 토요일 롯데카드홀에서 열리고요. 또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서울 콘서트 땡크 유어 소울에 초대할게요. 2월 22일, 23일 이틀 동안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열리고요. 우리 가족들은 22일 토요일 오후 7시 공연에 모십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이름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 이야기 들어볼까요? 문수미님, 유학생이라 산더미 같은 영문책을 보고 있자니 답답하네요. 여기 애들은 그냥 쭉 읽으면 무슨 소린지 알 텐데 저는 단어 찾아가면서 해석하느라 힘들어요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 그만큼 문수미 씨는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언어가 정말 힘들잖아요. 대신 그 친구들은 한국어 책 읽으면요. 한국어 책 읽으면 정말 힘들어할 거예요. 문수미 씨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서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104님 목욕탕 갔다 오는 길 나도 개운하고 푸른 밤도 개운하고 쿨하신데요? 이 시간에 다녀오시는 목욕탕 나 목욕탕 안 간 지 정말 오래됐네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온천 가보려고 했는데 너무 피로해서 그냥 방에서 물 받아놓고 목욕했었어요. 멤버들하고 같이 목욕탕 가고 그랬을 때 되게 기분 좋았는데 꼭 가고 싶네요. 3543님 라면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푸른밤 들으면서 먹으니까 친구가 앞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좋네요. 근데 내일 퉁퉁 붓겠죠? 우유 함께 드시면요 좀 붓기 가라앉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유가 염분 섭취를 좀 방해한대요. 짠 음식 먹으면 붓잖아요. 홍혜정님, 오빠가 지금 스웨덴에 있어요. 별로 다정한 남매 사이도 아니었는데 보고 싶어요. 가족은 그런 겁니다. 원래 함께 있을 때보다 멀리 떨어지면 더 보고 싶고요. 좋은 일 있을 때 더 생각나고요. 안 좋은 일 있을 땐 당연히 더 생각나는 것 같고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시차도 있고 그러겠지만 부재중 통화 와 있는 것만 봐도 힘이 나고요. 가족들 생각 오빠분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김푸름님, 요즘 자격증 공부 때문에 푸른밤 들으면서 새벽을 보내고 있어요. 꾸벅꾸벅 졸다가도 좋은 노래 나오면 잠이 확 깨서 정신 차리게 되네요.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보내주셨습니다. 합격하실 겁니다. 푸른밤과 함께 시간 보내고 계시니까요. 제가 좋은 이야기, 좋은 노래 많이 들어드릴게요. 지금 졸고 계신 거 아니죠? 졸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어서 사연 하나 읽어드릴까요? 인천 연수구에서 탁월한님의 사연입니다. 25년 만에 처음 제 방이 생겼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언니와 한 방에서 같은 침대를 썼거든요. 언니와 등을 꼭 붙이고 잠을 자고 서로 이불을 더 가져가겠다고 싸우기도 했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워도 같은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웃곤 했는데요. 언니가 취업을 해서 독립을 했어요. 오늘 언니가 이사갈 집으로 이삿짐을 나르고 청소까지 하고 왔습니다. 집 정리를 끝내고 불을 끄고 나오려는데 마음이 텅 빈 것처럼 허했어요. 오늘부터 큰 침대를 혼자 독차지하는데 뒹굴뒹굴 굴러도 뭘할 사람 하나도 없는데 쉽게 잠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언니와 자기 전에 같이 듣던 노래 영화 About Time OST였던 폴 부캐넌의 미드에어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올해 같은 방을 썼던 언니와 이제 뭐랄까요? 언니분이 자취를 시작하면서 같은 방에서 멀어졌군요. 허할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막 저도 누나가 있어서 누나와 초등학교 때 같은 방을 썼었거든요. 그러면은 책상 두 개 이렇게 붙어 있고요. 싸우고 하면요. 괜히 신경전 버린다고 누가 더 책상에 오래 앉아서 공부하나 뭐 이런 걸로도 유치한 싸움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추억이 또 탁월한 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자주 찾아가고요. 자취방이니까 음식 찾아가면 사서 가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파리사님의 신청곡이죠. 폴 맥카트니의 마이 발렌타인 듣고요. 모던주스의 사랑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듣겠습니다. 0512님의 신청곡이네요. 두 곡 이어들을게요. 'Would pass me by, I tell myself that I was waiting for a sign. Then she appeared, a love so fine, my Valentine. And I will love her for life, and I will never let a day go by without remembering the reasons why. She makes me certain that I can fly, and so I do without a care. I know that someday soon the sun is gonna shine, and she'll be there, this love of mine, my Valentine. What if it rained? We didn't care. She said that someday soon the sun was gonna shine, and she was right, this love of mine, my Valentine. 아깝진 않을 것 같아.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아껴둔 내 사랑은 전부 다 꺼낼게. 그리고 고백을 할게. 널 사랑한다고. 오늘 방백. 동쪽에서의 장례. 파블로 네르다. 질척거리는 강 가까이 모퉁이쯤에서 멈추거나 굉장한 속도로 출발하는 그들의 심장들은 돌리며 태워져 다리와 발은 불이 되고 나부끼는 재는 물 위에 떨어져 흰 꽃들의 한 분과인 듯 떠내려갈 것이다. 아니면 여행자들에 의해 그다지도 큰 힘으로 남겨진 꺼진 불처럼 그들은 검은 물 위에 뭔가 타오르게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무슨 음식을 삼키고 또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실 것이다. 사실 오늘은 발렌타인 데이라고 해서 좀 가벼운 얘기를 해볼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푸른밤 가족 중 한 분이 게시판에 오늘이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라고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최고 권력자가 안중근 의사에 대한 유죄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죠. 우리는 흔히 현재가 불만스러울 때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죄 판결이란 것도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그의 주장을 들으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를 바꿔야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그 몫을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겠죠. 네. 오늘 끝곡은요. 피터 베르넨 존 영폭스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